경야는 김정운동 측의 조선노동당 창건 71돌세 즈음에서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야는 김정운동 측에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장평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국방무관이 7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